미야 북가짬이야 오빠를 손빠빠르 홀리야의 카라카루 북가또미 북가또미 쇼미바미 북가또미 비스카토리 비스카토리야 마스카토미 마스카토야 엔조리 먼저 크르비 산자들 엔젓 타르비 아탐보라니 파트파라니 아탐보라니 파트파라니 수라나 보탈카드 조라가 같이파르 본나파르 본나파르 본나파라 민눈파르 엔조리 먼저 크르비 산자들 엔젓 타르비 ஜோடி மஞ்சள்